생각나니 뭐가 그렇게도 좋았었는지 우리 둘만 있으면 너의 집 데려다 주던 길을 걸으며 수줍게 나눴던 많은 꿈 너를 지켜주겠다던 다짐 속에 그렇게 몇 해는 지나 너의 새 남자친구 얘기 들었지 낮에 대하기 얼마 전 이해했던 만큼 미움도 커졌었지만 오늘 난 감사드렸어 몇 해 지나 너를 봤을 때 누군가 널 그토록 아름답게 지켜주고 있었음을 그리고 지금 내 곁에 나만을 믿고 있는 한 여자와 잠 오빠한테 너무 미안한데 이게 훨씬 좋아. 어떡해. 알고 말을 잘하네. 미소년이네 미소년. 너의 새 남자친구 얘기 들었지 나 제대하기 이해했던 만큼 미움도 커졌었지만 오늘 난 감사드렸어 몇 해 지나 얼핏 너를 봤을 때 누군가 널 그처럼 아름답게 지켜주고 있었음을 그리고 지금 내 곁에 나만을 믿고 있는 한 여자와 잠 못 나를 달래는 노래처럼 그 노래